불록불가담 운동 조정위원회 대사급 회의가 2월 28일 유엔 본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 개의 불록불가담 운동 성원국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연설한 우리나라 대표는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 연습으로 조선반도에 불록불가담 운동의 숭고한 리념에 배치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데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합동군사 연습의 침략적 성격과 우리의 핵무력 강화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표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불록불가담 운동이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핵전쟁 위험을 막고 조선반도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진지한 노력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연대성 조치는 운동 성원국들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이나 무력 사용 및 위협을 유엔 헌장의 원칙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 침략 행위로 단호히 반대 규탄하며 운동 성원국들 사이의 단결과 연대성을 계속 유지 강화할 때 대한 제17차 불록불가담 국가순회자회의의 최종 문건과 진정한 반전 평화의 역량으로서의 운동의 사명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대표의 연설을 지지해서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많은 운동 성원국 대표들이 연설했습니다.